this never is. Yeah. That's why I never complain. Yeah. 오늘 우연히 너를 보았어. 너와 나의 흔적이 자리했던 그곳에서 내게 웃으며 다가가던 나의 숨이 멎어버렸어. 넌 너의 손을 잡은 누군가와 함께 있었어. 너의 예전과는 다른 요즘의 반은 너무나도 예쁜 모습. 괜한 짜증과 작은 다툼으로도 이별을 말했던 이유가 이거니. 그래도 너만을 바라본 사랑의 이유가 너를 향한 집착이나 수유가 아니잖아. 그러니 난 괜찮아. 다만 너는 내게 이렇게 말해주면 돼. 넌 그저 아니라고 해줘. 난 믿어버릴 테니 그저 버린 사랑이 널 놓지 못해. 내가 자 못 본 거라고 해줘. 갑자기 왜 내 차가운 눈물이 내 앞을 가리는지. 눈이 좋지 않아 봐. 뻔한 노래 가사처럼 변하지 말자. 약속했었던 너와 나, 허나 나와 함께했던 미소보다 더 환한 너의 얼굴에는 화가 나. 하지만 그보다 앞선 이별에 대한 걱정 이미 낯선 그에게 지켜버린 사랑이란 각서. 빛바랜 둘만의 추억이란 낙수. 넌 그저 아니라고 해줘. 넌 믿어버릴 테니 커져버린 사랑이 널 놓지 못해. 내가 자 못 본 거라고 해줘. 갑자기 왜 내 차가운 눈물이 내 앞을 가리는지. 눈이 좋지 않아 봐. 널 아프게 했던 일들이 서운했던 이 마음이 널 향한 사랑을 시험하려 했던 거니. 아니면 이제 나보다